very low song. Ooh.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,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람아. 세상은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, 잠시라도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아 내 사랑아.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,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.